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가 10월 27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문을 올리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영상미술 작품이 꽃바구니를 진정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속에 선전하는 활동들을 광범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